HUBS. 목요일에 올림푸스. 올림푸스 신전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점점 여름 향기가 나기 시작하는 요즘입니다. 저만 그런가요? 계절에도 날씨에도 향기가 있다고 느끼는 거 말이에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실 부분일 것 같아요. 봄은 달달하고 텁텁한 향기가 나고요. 여름은 뜨뜻한 풀냄새가 가득합니다. 가을은 청명하고 건조한 향기, 겨울은 콧속을 깊숙이 찌르는 시렵고 싸늘한 향기가 나죠. 이렇게 계절별로 다른 향기는 그 계절에서만 담아갈 수 있는 기억을 진하게 채워주는 것 같아요. 2023년 5월의 향기는 어떤 기억으로 담겨질까요? 라티오스 축제도 있어서 기대가 됩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의 기억에 담겨질 재밌는 올림푸스 날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출발! 이치의 달라달라. 오늘 소개해드릴 올림푸스 신화는 바로 나르키소스의 이야기입니다. 나르키소스는 강의 신과 물의 님프 사이에서 태어났는데요. 그가 갓난아기일 때 나르키소스의 엄마는 예언자를 찾아가서 아들이 오래 살 수 있을지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때 예언자는 나르키소스가 자신의 얼굴만 보지 않으면 된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죠. 자신의 얼굴을 보지 말라니, 만약에 현재였으면 그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아침에 세수하면서도 보고 화장하면서도 보고 하다못해 휴대폰 검은 화면에 비치는 모습도 보는데요. 그리스 신화의 배경은 아주아주 먼 옛날이니까 거울이 없을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할 수 있지만 시대적 배경이 되는 미케네 문명 때는 금속 장신구나 검이 존재했답니다. 그러니 나르키소스의 엄마는 아들이 자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갓난아기 때부터 필사적으로 막았을 것 같네요. 재밌는 사실은 나르키소스가 뛰어난 미소년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런 꽃미모의 소년이 자신의 얼굴을 모른다니. 잘생겼지만 자신이 잘생긴 걸 모르는 많은 사람들의 이상형 아닌가요? 칼리 레이 잽슨과 저스틴 비버의 뷰티풀. Hello, I know it's been a while. I wonder where you are. And if you think of me sometimes, cause you're always on my mind. You know I had it rough, trying to forget you. But the more that I look around, the more I realize you're all I'm looking for. What makes you so beautiful if you don't know how beautiful you are to me? You're not trying to be perfect, nobody's perfect, but you are. could save them now. Oh, I could save them now. Yeah. Just friends, the beginning or the end. How do we make sense when we're on our own? It's like you're the other half of me. I feel incomplete. Should have known. Nothing in the world compares to the feelings that we share. It's so not fair. What makes you so beautiful is you don't know how beautiful you are to me. You're not trying to be perfect. Nobody's perfect but you are. Take my breath away. Feel the words that I don't say. I wish somehow I could see them now. Oh. It's not you. Blame it all on me. I was running from myself. Cause I couldn't tell how deep that we were gonna be. I was scared it's destiny. But it hurts like hell. Hope it's not too late. Just a twist. 안타깝게도 나르키소스는 우리가 꿈꾸는 이상형다운 성격을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자기 얼굴을 모르는데도 하늘을 찌르는 자존심이 문제였는데요. 그런 나쁜 남자스러운 성격이 오히려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걸까요? 나르키소스는 수많은 요정과 님프들의 사랑을 받지만 너 같은 것에 안기느니 차라리 죽겠다 와 같은 모욕적인 말을 하면서까지 잔인하게 거절합니다. 시련의 아픔을 겪은 누군가는 복수의 여신 네메시스에게 기도를 하는데요. 이 기도 때문에 나르키소스는 아주아주 위험한 사랑에 빠진답니다. 어느 날 숲에서 사냥을 하던 그는 목이 말라서 아주 깨끗한 샘에 다가가게 되는데요. 그 샘은 사람도 동물도 거쳐간 적이 없었고 심지어는 나뭇잎도 물 위에 떨어진 적이 없는 순수함의 결정체인 곳이었답니다. 나르키소스가 물을 마시려고 고개를 숙인 순간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만 넋을 잃고 말아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잘생기고 아름다운 사람이 존재할 수 있을까? 나르키소스는 정신없이 그 모습을 감상했습니다. 모든 여성들의 구애를 단호하게 뿌리쳐버렸던 그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스스로의 형상에 대한 열망이 생겨버린 거죠. 그 모습을 끌어안기 위해 손을 뻗어도 입을 맞추어도 수면에 닿는 순간 나르키소스의 형상은 사라지고 말아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쟁취할 수 없는 사랑에 샘물 앞에서 매일을 울부짖던 나르키소스가 점점 야위어가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샘에 비친 자신에게 다가가기 위해 물에 빠졌다가 익사했다고도 하죠. 하지만 나르키소스는 예언자의 그 예언대로 자신의 얼굴을 보아서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돼요. 찰리 푸스의 Dangerously. 'Cause you're choking me, I was so obsessed. Yeah. 여러분은 나르시시즘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르시시즘은 나르키소스의 영어 발음인 narcissus에서 유래된 말로 자기애적 왜곡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는 사고방식이죠. 사실 이것만 들으면 뭐야? 다들 그렇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맞습니다. 나르시시즘은 누구에게나 일정 부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요구나 필요를 묵살하고 인간관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라는 장애로 분류됩니다.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앓는 사람들은 자기 집착적인 행동을 하거나 자신의 실수를 인식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도 하죠. 역설적이게도 Narcissism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존감과는 동떨어져 있는데요. 나르키소스가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사랑했듯이 나르시스트들은 만들어진 허구의 이미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를 우월하게 유지하기 위해 집착하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다재다능하고 화려해 보이지만 사실은 승자와 패자의 흑백 논리에 갇혀 있기도 하고 사람을 교묘하게 조종하기도 한다네요. 아이브의 11. 따분한 나의 눈빛이 무표정했던 얼굴이 널 보며 빛나고 있어. 널 닮은 눈동자는 어디 내 안에 빼곡하게 빛나는 너. 내가 지금 느끼는 이 감정들은 true. 내 입술을 간지럽힌 낯선 그 더 재밌는 미디어 속 신화 알뜰미신. 오늘의 알젠미신 이야기는 바로 스타쉽 엔터테인먼트 소속의 6인조 그룹 아이브입니다. 아이즈원의 장원영, 안유진이 속한 그룹이라는 화제성과 확고하고 독특한 컨셉, 그리고 매력적인 멤버 구성으로 순식간에 4세대 걸그룹 대표주자로 떠올랐는데요. 아이브의 컨셉이 나르시즘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물론 앞에서 소개했던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느낌보다는 더 건강하고 가벼운 정도의 자기애라는 당당하고 주체적인 이미지를 내세우고 있죠. 이런 컨셉에 맞게 아이브의 노래에서도 나르키소스 이야기를 어렴풋이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방금 듣고 오셨던 아이브의 데뷔곡 11에서는 내 앞에 있는 너를, 그 눈에 비친 나를 사랑하게 됐거든, 일렁인 물결 속으로 더 빠져드는 걸과 같은 가사가 나옵니다. 물결에 비친 자신의 잔상과 사랑에 빠졌던 나르키소스의 마음을 그대로 나타낸 것 같죠. 컨셉을 확실히 못 박으려고 했던 걸까요? 그 다음 컴백 타이틀인 러브다이브에서는 숨 참고 러브다이브, 나르시시스틱과 같은 가사가 나오죠. 또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황홀하게 바라보는 듯한 이른바 거울춤도 화제가 되었답니다. 이런 자기애적인 면모는 춤과 노래에서뿐만 아니라 앨범 커버에까지 드러나는데요. 영어로 러브다이브라고 적혀있는 글씨의 색을 살짝 다르게 해서 러브드 아이브, 즉 아이브를 사랑했다는 의미로 해석되게끔 그려졌어요. 아이브의 러브 다이브. 네가 참 궁금해, 그건 너도 마찬가지. 이거면 충분해, 죽고 쫓는 이런 놀이. 참을 수 없는 이끌림과 호기심, 묘한 너와 나 두고 보면 알겠지. 눈동자대로 감추고 있는 거. Yeah, it's so bad, it's good. 난 그 맘을 좀 봐야겠어. Narcissistic, 막 거래. Love it, 서로를 비춘 밤. 아름다운 까만 눈빛도 빠져 깊이. 넌 내게려, 넌 내게려. 숨 참고 last day. 나도 모르지. 사랑이라는 건 한순간에 필 테니 직접 들어와 두 눈으로 확인해. 내 맘 가장 깊은 데로 오면 돼. 망설일 시간은 3초면 되는 걸. Yeah, it's so bad. Run to the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애쓸 때 우리는 타인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상대의 결핍이나 불완전함을 이해할 포용력을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자존감은 소중하다. 임경선 작가의 태도에 관하여라는 에세이집에 적힌 한 구절입니다. 나르키소스는 일그러진 자존감으로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두를 쳐냈어요. 그리고 잡을 수 없는 신기루와 같은 스스로의 자아상을 갈망하느라 서서히 야위어갔죠.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올바른 평가, 그리고 자신을 향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건강한 자존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아, 말이 쉽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당장 저만 해도 자존감이 바닥을 칠 때가 많아서 참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저를 소중하게 아껴주는 사람과 있으면 한결 나아지더라고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해준 누군가 말이에요. 여러분께도 그런 보석 같은 사람이 있나요? 가족, 친구, 연인, 다양한 모습으로 있겠지만 지금 이 라디오를 듣는 여러분, 한번 용기 내서 이렇게 말해보는 거 어때요? 내가 나다운 모습으로 있게 해줘서 고마워 라고요. 직접 말로 전하기 쑥스럽다면 오늘 라디오 재방송 링크를 슥 보내고 한번 들어보라고 얘기하는 건 어떨까요? 자, 그럼 오늘의 올림푸스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신화 이야기로 만나요. 지금까지 PD 김소은, 기술의 윤리경, 그리고 저는 아나운서 박일인이었습니다. HUBS